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리조국 당에 펼쳐지고 있는 경의적인 현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요원하시던 사회주의 강국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일도세울 수 있으며 주체혁명협의 최후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굳은 신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위복의 기적은 이렇게 마련된다. 냉기를 머금은 북방의 찬바람에 입김이 날린다. 불과 온기와 아랫목이 그리운 계절, 분분초초 결사의 시간이 흐른다. 석양 불타는 격전장의 하늘가엔 따스한 곳을 찾아 날아가는 절세들의 울음소리. 허나 산기슭 가설막에 나앉은 아바이 샘평도 좋다. 대장도 꽃꽃이 이겼음에 겨울이 무슨 대소냐. 버섯겜이 매달린 가설막엔 사랑의 옥백미와 물고기로 밥 짓는 연기 뭐라 뭐라. 낮이면 새 아들, 새 딸, 사위, 며느리들 온 가설을 거느리고 건설장의 탄약인 모래와 자갈을 섬긴다. 엊그제만도 감탄판이던 폐허 위에 그림처럼 솟아난 새고리 새집들을 보며 전화위복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렸다. 저름진 입가엔 웃음이 벙글. 당겨진 공사 일정을 또다시 당기려 불같이 뛰고 달리는 병사들과 돌격대원들, 연해 연방 시계를 들여다보는 지휘관들은 온몸이 수은주가 되어 주위를 아픔처럼 느낀다. 그 아픔은 상처 입은 자식 품에서 못 놓으시듯 북변 땅 이민들 생각에 잠 못 이루실 우리 원수님의 아픔. 불행을 당한 이민을 안고 그리도 눈물 많으신 우리 어버이, 한시바삐 새집에 따스한 아랫목에 인민을 앉혀주실 열아의 그 사랑 그 정으로 불타는 이 존장이다. 천금보다 귀한 것은 시간, 시간, 온 존선이 시간을 부른다. 지휘관의 손목에 묵직이 채워져 있는 북두칠성이 빛나는 시계, 최고사령부의 작전시간에 맞추고 결성한철의 의지를 만태우러 감은 그 초침소리 가슴을 치며 울려온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한 초라도 더 빨리 인민들에게 따스한 보금자리를. 전투장 여기저기서 모닥불 우등불들이 타오른다. 다가오는 북방의 사나운 겨울을 태우며 불사르며 북부 전역은 폭풍 친다. 역전의 불이 끓는 이 땅에 눈이 내린다. 허나 전화비복의 이 땅 새 보금자리를 편 행복의 추녀 위엔 사랑의 폭눈이 내리리. 인민사수의 전장에 분분초초 결사의 시간이 흐른다. 준공의 희열을 안고 최후 돌격소리 나선 천만의 가슴에 심장의 박동이 된 초침소리, 초침소리.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삼가드릴 환희의 그날을 소리쳐 부른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일심단결로 만난을 헤쳐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참모습이 다시 안 본 힘있게 과시되는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투. 지금 온 나라 천만 군민의 가슴가슴은 인민대중 제1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에서 주체조선의 백승의 기상, 영웅적인 민의 백절불굴의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고 200일 전투에서 기적적 승리를 이룩할 불타는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세위인의 순관인민관에 또 받들려 우리 조국당 북변에서는 군민대단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주체조선의 새로운 천하위복의 위대한 기적이 창조되고 있건 최후의 승리를 향해 가는 천만 국민의 불타는 마음은 울려가는 노래에도 힘있게 오려 있습니다. 전하위복의 기적은 이렇게 마련된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